new generation is back. Shall we kill them, this threat right now? We started from the bottom, what we just doing now, huh? Just follow. 내 숨막기로 말을 했을게. 너를 떠난다고 했을게. Girl, 지금은 나를 믿어줘. 내 안에 미친 사람이 있어. Oh,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다 변명이라 생각하겠지. Go, 어제는 내가 아니야. 필요해. 들어와 내 몸속에 내 속에 나 아닌 또